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생존권 쟁취를 위한 남조선 노동계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하철도로조가 21일 괴뢰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처리를 위한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백남기 투쟁본부가 16일부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폭력행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